지난 16일에 개막된 제15차 평양국제영화축전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전에서는 최근 연간 여러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들과 지난 기간 여러 국제영화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화들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평양국제영화회관과 대동문영화관, 개선영화관을 비롯한 시안의 상영장소들은 축전에 출품된 영화들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온 근로자들, 영화 애호가들, 외국 손님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